제7과 슈퍼마켓에서 Lesson 7 At the supermarket 단어 Vocabulary Supermarket 아내 Wife 필요하다 Need 남편 husband 고기 meat 부 department 약간의 some 쇠고기 beef 닭고기 chicken 양쪽 다 both 야채, vegetables, 당근, carrots, 감자, potatoes, 완두콩, peas, 치즈, cheese, 우유, milk, 빵, bread, 쌀, rice, 사과, apples, 오렌지, oranges, 아이스크림, ice cream, 마지막, last, 지불하다, pay, 문장, text, 다음 주일용으로 무엇을 사야 하죠? What do we need to buy for the week? 먼저 육류 파는 데부터 갑시다. Let's go first to the meat department. 그러죠. All right. 소고기 좀 샀으면 하는데요. I want to buy some beef. 닭고기 좀 샀으면 하는데요. I want to buy some chicken. 양쪽 다 삽시다. Let's buy both. 야채도 좀 필요하고요. We also need some vegetables. 네. 당근을 좀 삽시다. Yes, let's buy some carrots. 감자와 완두콩도 역시 필요해요. We need potatoes and peas as well. 치즈도 필요하오. Do we need some cheese? 그럼요, 필요하죠. Yes, we do. 우유도 좀 삽시다. Let's buy some milk too. 빵과 쌀도 살 필요가 있어요. We need to buy bread and rice. 난 사과를 샀으면 하는데요. I want to buy some apples. 오렌지도 사야 해요. We also need to buy oranges. 당신 아이스크림 사고 싶소? Do you want to buy ice cream? 네. 그게 저희가 사야 할 마지막 물건이에요. Yes, that is the last thing we need to buy. 우리들 음식물값 내어갑시다. Let's go pay for our food.